추억을 다듬어 아직도 여기서 한참을 사성해. Yeah. 너를 보낸 후엔 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. Yeah. 가만히 눈을 감으면 선명히 느낄 수 있어. 네 향기 숲소리 지금 위 속까지 얼어붙었던 내 감사 주던 널 매일이 매일이 매일이 날 그리다 지쳐서 잠을 들어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널 보게 될까. 기억 속 넌 마치 되돌리고 싶은 꿈 같은 걸 멀어져 멈추지 않길 난